Yes. Come on. Yeah. It's Christmas time, baby. Christmas party all night long. All night long. Yeah, yeah. You know. Touchable Christmas music. 겨울에도 따뜻하게 더 감싸주고 싶은 내 맘뿐인 걸 흰 눈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보내고 싶어 상처 줬던 것 용서받고 싶어 남은 날들의 행운 다 가질까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래 손꼽아 기다린 메리 크리스마스 산들이 내리면 좋겠어 그림같이 커플로 뒤접힌 거리를 걸으며 짜증만 냈었던 작년과는 달라 이제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눈보다 눈부신 그녀가 옆에 있어 매일 밤 꿈꿔 왔어. 그녀와의 사랑 하늘이 또 왔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이 밤 Everybody 모두 Merry Christmas Everybody 사랑이 가득하길 Like this Merry Christmas party all night long Merry Christmas Everybody 축복이 가득하길 Merry Christmas Christmas all night long 내 앞에 있는 너를 보면서 난 정말 그 행복을 느꼈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크리스마스 서로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yes! Yes! 영원한 사랑을 다짐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이 순간도 영원히 창밖을 밝힌 눈이 내리는 사람을 만드는 아이 그처럼 행복한 표정들을 봤나이 상관없이 즐기자 right 차가운 거리엔 따스함이 가득해 사람들의 얼굴을 웃음 띠게 만드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아름다운 첫 눈알에서 Merry Christmas Everybody 사랑이 가득하길 Like this Merry Christmas party all night long Merry Christmas Everybody 축복이 가득하길 Merry Christmas Christmas Party all night long. All night long. Touchable Christmas music. We out.